HUBS안물 안궁 어쩔라디오. 4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라디오는 안물 안궁입니다. 빵에서는 흙냄새가 기분 좋게 올라오는 점심인데요. 불현듯 찾아온 봄비에 벚꽃이 지고 있네요. 꽃잎은 떨어지지만 학점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곧 중간고사가 다가올 테지만 점심시간만큼은 잠시 잊고 저와 함께 영화 속으로 푹 빠져봅시다. 오늘의 영화는 다가오는 여름을 고대하며 공포 아닌 공포의 미스터리 장르 영화입니다. 4월 13일 현재 네이버 평점은 7.9, 왓챠 평점은 2.9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피터는 영화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에이드리언 브로디 배우가 연기하였는데요. 아카데미 최연소 남우주연상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가 보여주는 피터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만나봅시다. 찰리 푸스의 대치어 힐레리어스. Guess you're finally realizing how bad you messed it up. Girl, you're only making, girl, you're only making it worse. When you call like you always do when you want someone. You took away a year of my fucking life and I can't get it back no more. So when I see those tears coming out your eyes, I hope it's me. Therefore, you didn't love when you had me, but now you need me so badly. You can't be serious. That's hilarious. Thinking I would still want you after the things you put me through. Yeah, you're delirious. That's hilarious. Now you put the blame in. Now you put the blame in reverse. Trying to make me feel guilty for everything you've done. You're another lesson. You're just another lesson I learned. Don't give your heart to a girl who's still got a broken one. You took away a year of my fucking life and I can't get it back no more. So when I see those tears coming out your eyes, I hope it's me. Didn't love when you had me, but now you need me so badly. You can't be serious. 정신과 의사인 피터에게 찾아온 내담자는 뜬금없이 지금이 1987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의 프로필에 순행성 기억 상실증을 적어놓는 피터, 그리고 피터 또한 상담을 위해 선배인 덩컨을 찾아갑니다.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덩컨은 조심스럽게 이제는 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비라고 나지막히 대답하는 피터. 오래전 딸 이비를 떠나보낸 피터는 아직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일까요? 피터는 찾아오는 내담자들의 상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정신과에서 피터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밤늦게 사무실에는 후드를 푹 눌러 쓴 한 소녀가 찾아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란 곱슬머리의 인형이 들려있네요. 여러 가지를 묻는 피터의 질문에 소녀는 묵묵히 지갑을 건넵니다. 지갑에 적혀있는 이름은 엘리자베스 밸런타인. 그 순간 창문 밖을 지나가는 기차 소리에 피터는 잠시 한눈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사라지고 마는데요. 찝찝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 일찍 그는 다시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입구에는 엘리자베스의 인형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네요. 사무실 안에는 무언가에 홀린 듯 창문 밖을 바라보는 엘리자베스가 있습니다. 꼭 이런 공포스러운 장면에서 주인공은 무슨 생각인지 성큼성큼 발을 내딛잖아요. 우리의 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옆에 손을 얼리는 순간! 아비어의 탱고. 엘리자베스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목을 부여잡으며 쓰러지고 맙니다. 놀란 피터는 그녀를 소파에 눕히고 서랍에서 약을 찾아오는데요. 이미 그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피터는 다시 선배 덩컨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덩컨은 그가 딸 이비로 인해 환각을 본 것이라고 말하죠. 엘리자베스 밸런타인의 앞철자가 EV인 걸 보면 덩컨의 말도 마냥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깜빡 잠이 든 피터,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내담자 에리카가 있습니다. 에리카는 피터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생각해봤어요. 난 왜 죽을 수도 없을까? 이유를 알겠더군요. 간단해요. 이미 죽었으니까. 에리카는 갑자기 귀신 분장을 한 채 얼굴을 화면 가득 들이밉니다. 이때 정말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기차에서 내린 피터 앞에는 목이 꺾인 채 그를 쳐다보는 에리카가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상함을 느낀 피터는 자신의 내담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검색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1987년 사망신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도 7월 12일에 일어났던 한 열차의 탈선사고 피해자들이었죠. 피터는 그제서야 그 열차 탈선사고 현장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 리얼 라이프의 크레이지 AF. Baby, have a good day, but you know you better call. Yeah, everything just the way she left it. She took my things right off the dresser, replaced the photo on my ex that was hanging down the hall. Yeah, she's off, I know. Territory, call me crazy, but I love you crazy. call to say she's on her way. Checking through my phone every single time I step away. Now yeah. And every time that she cooked me breakfast, she always hit me with the checklist. Where you going? Which girl's gonna be there? What time you coming home? Man, I don't know. She's off, I know. Seen up on the movie screen, and even though it's hard to tell her that you got plans, she got a body that'll make a preacher say goddamn. Yeah, but through it all I still love her the same, cause you appreciate the sun when it comes after the rain. Take the puddles and just wash them away. Now I ain't making this up, girl, you crazy as fuck, but damn I think I'm in love. And every time we play in the streets, I make a beat to my top. 한밤중에 친구와 함께 있던 피터는 기차 선로에 자전거를 팽개친 것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이후에 열차가 다가오는 소리에 놀라 달려갔으나 이미 열차는 탈선된 이후였죠. 기억을 되찾은 피터는 죄책감에 그 길로 경찰서로 향합니다. 자백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집안에선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퉁, 퉁.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쫓아간 곳은 작은 드레스룸이었습니다.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쳐도 우리의 피터는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선배 덩컨. 아, 그 역시 열차 사고의 피해자였군요. 이미 자백까지 했다고 사라져달라고 말하는 피터에게 덩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우리가 보일까? 영화는 이제 마지막 한 번의 반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이 반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 재밌고 흥미롭게 보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계실 미스터리 공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 결말과 반전은 남겨놓고 오늘의 영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의 한 줄 운세를 한번 점쳐볼까요? 비가 내리는 날에는 역시 아시죠? 바로 파전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 하니 모두 메모지 준비하세요. 1번은 기름이 자글자글 해물파전입니다. 2번은 매콤새콤 맛있는 김치전도 빠질 수 없겠죠. 3번은 간장에 찍어 먹으면 세상 맛있는 감자전. 마지막 4번은 고기를 사랑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육전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고르셨다면 라디오 끝까지 듣고 한 줄 운세 결과도 꼭 놓치지 마세요. 심플 플랜의 Singing in the Rain. TMI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노래와 함께하는 오늘의 TMI는 1987년으로 떠나볼게요. 그해 우리는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TMI는 아쉽게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없는 시대의 이야기지만 그날을 기억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로도 다뤄졌던 1987년의 대표적인 일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죠. 지난 3월 24일에 방영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도 다뤄졌었는데요. 오늘은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김광석님의 가사 한 부분을 들려드릴게요. 풀잎은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 꽃 피기는 쉬어도 아름답긴 어려워라 시대의 새벽길을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의 자유를 만나 언강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마주 보던 그림자 마주 보던 우리는 여기 still say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이렇게 4월 14일 안물안궁은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인사말을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오늘의 한 줄 운세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1번 해물파전을 고르신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이 있죠. 오늘이 바로 그 구멍을 찾으시는 날이 될 것 같아요. 2번 김치전, 다른 날에 비해서 바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없는 것도 많은 날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3번 감자전 고르신 여러분, 여러모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하루가 되실 거예요. 뚜렷한 악재가 없다면 무난하고 평탄한 날이 이어지니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 4번 6전을 고르신 여러분, 꿈꾸는 모든 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조금은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나아갈 방법을 다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안물안군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PD 박상진, 기술의 신민석, 저는 강나연이었습니다. UBS